미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대구에 있는 대구교회 목사 이현내입니다. 이번에 이 방송국의 배려에 따라서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어 확장시킨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시간에 걸쳐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비단 기독교인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혹은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두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에게 복된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알리는 것만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제가 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참으로 측량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전하고 나누는 일은 제 남은 인생의 행복한 부담이며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저에게 넘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넘쳐서 우리가 한 잔치 안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은 새천년을 여는 2000년 1월 1일 첫째 주일입니다. 이 날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큰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의 새천년을 열어주었던 말씀입니다. 제가 인생이 꽉 막히고 하나님에 대하여 혼란 속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깊은 어둠을 뚫고 큰 빛으로 비춰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소멸시키고 새천년 안으로 영원한 세계 안으로 축복의 세계 안으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인생과 우주에 대하여 잠겨있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26 나이에 이 말씀의 빛을 통하여 인생의 길이 열린 이후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이 말씀은 제 인생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었으며 제 발의 등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게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말씀은 더욱 분명하고 더욱 밝게 제 인생을 비춰주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의 빛이 비춰졌을 때 제 인생은 마치 엉클어진 실타래에서 실마리가 잡혀 솔솔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내 인생에 흔들 수 없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천지가 다 무너진다 해도 흔들 수 없는 기둥이요. 기초석으로서 제 인생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며 권세이고 지혜인지 저는 이 사실을 평생을 말한다 해도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난 이후에나 이전에나 한 번도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지혜의 말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말씀이 성경의 맨 첫 장, 첫째 줄에 있다는 사실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운명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이 있어야 두드릴 수 있으며 문이 있어야 열리고 문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길을 찾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리고 인생의 해답을 얻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 문을 이용하십시오. 이 문은 제 인생을 열어준 문이며 제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만나게 해준 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문은 분명하게 여러분이 묻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문 안에는 감춰진 모든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알게 되시겠지만 이 문 이외에 다른 문은 없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문을 찾아다니다가 이 문을 만난 후에 다른 문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 이 문은 유일한 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문을 찾고 있습니다.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유수한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일한 문을 젊은 나이에 보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를 찾고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다만 이 문을 열어주신 그분에게 깊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문을 찾으려고 애쓰는 많은 분들에게 무슨 말씀으로든지 이 문만이 유일한 문이며 다른 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진리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창세기의 서론이자 전 성경의 서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인정하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인정되고 이 말씀을 부인하면 모든 말씀이 다 부인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 말씀 때문에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한 말씀을 완전하게 이해한다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다면 모든 말씀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초에 이 말씀은 시작 혹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만물은 다 시작이 있고 기원이 있습니다. 시작과 기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성경의 맨 처음에 있는지 그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기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만 자기의 시작과 기원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맨 처음에 시작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모든 것을 기원이 있고 시작이 있으며 특히 인생에게 너는 기원이 있고 시작이 있는 자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기원이 있고 시작이 있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연이 발생하였다거나 어떤 미생물로부터 진화되었다거나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있었다거나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연 발생이든지 진화든지 간에 근원은 있는 것이고 시작은 있는 것입니다. 근원 없이 발생이 있을 수가 없고 시작 없이 진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모든 이론을 소멸하고 한 사실, 즉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도 있을 변치 못할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변기할 수 없는 사실 안에서 해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시작은 마침의 열쇠가 되고 기원은 완성의 열쇠가 됩니다. 자연이 시작이고 기원이라면 해답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기원이라면 해답은 필연적으로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은 그 기원과 시작으로 돌아가는데 자연이면 자연에게로 원숭이면 원숭이에게로 하나님이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운명이 어디에 있느냐를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시작을 하는 것, 기원을 하는 것이 해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방황했을 때 많은 문제가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으나 그것은 시작과 끝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헝클어진 실이라도 시작만 보인다면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실타래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작만 보인다면 끝을 찾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문제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성경을 알지 못해서 문제가 되신 분이 계십니까? 무슨 문제가 걸려있든지 이 한 말씀, 태초의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말씀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시작이 있는 인생이 시작을 아는 인생이 될 것이고 시작을 알므로 문제가 풀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시작이 있으면서도 시작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꼬여있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만들어진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길이 생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한 걸음이 천리길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이 없다면 천리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천리길이라면 그 천리길은 한 걸음부터였습니다. 이 한 걸음은 시작입니다. 새해 천년의 첫날, 오늘 2000년 1월 1일은 다가올 천년의 시작입니다. 오늘이 시작이 되고 기원이 돼서 앞으로의 천년이 펼쳐집니다. 그런지 오늘을 부인하고 어찌 내일이 있겠습니까? 오늘을 모르고 어찌 내일을 알겠습니까? 새 천년이 시작으로부터 기원하듯이 모든 것도 그렇고 특히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작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새 천년의 태초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태초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지만 이미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세계입니다. 창조는 시작으로부터 옵니다. 기원으로부터 옵니다. 저절로란 없습니다. 아무도 저절로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었고 내 인생도 시작이 있었구나.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미 시작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열쇠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절로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말한다면 부모가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나를 시작하신 분이며 나는 그분들로 인하여 시작된 존재입니다. 결코 나 스스로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나의 해답은 그 시작에 있습니다. 저절로 존재하지 않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 자는 모두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작과 창조. 시작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창조가 없다면 시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있다면 창조가 있고 기원이 있다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냐는 말씀은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하늘과 땅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라고 하면 모든 것을 말하고 특히 그 안에 있는 인생, 즉 나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 전체를 포함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인생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늘과 땅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고 그 안에서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있는 것은 다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누군가가 지었습니다. 저절로 있는 집이 아닙니다. 그 집 하나가 지어져서 있는 것이라면 그 이후 모든 것도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지어져 있고 어느 것은 지어져 있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00채의 집이 있다면 한 채가 지어졌다면 모든 집은 다 지어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만일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거나 속임수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으니까 있다고 말하고 지어졌으니까 지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고 궁창이 있고 무치 있고 심있는 채소가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고 공중에 새가 있고 물속에 고기가 있고 땅에는 짐승들이 있고 인간이 있고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찌 성경에만 있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있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소를 보고 저절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며 하나는 채소는 지으신 이가 있어서 있다. 농사 짓는 이가 있어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어느 것이 아는 것이며 어느 것이 모르는 것입니까? 어느 것이 속임수고 어느 것이 진실입니까? 삼척동자라도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있는 것을 없다 해도 거짓이고 없는 것을 있다 해도 거짓입니다. 있는 것을 있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하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졌다 하면 진실이지만 만들어진 것을 저절로 있다 하면 거짓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밭에 채소가 저절로 있습니까? 농부가 씨를 뿌지 않은데도 저절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뿌리는 자로 인하여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누구에게 씨를 받았기 때문에 뿌린 것입니다. 씨는 어디서 왔습니까? 저절로입니까? 만드신 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 씨를 만든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집도 길도 다 만들어졌습니다. 길은 저절로 있지 않고 집은 저절로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신은 창조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절로 온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과 시작하시니와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논리적입니다. 있는 것은 만든 자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며 만들어진 것은 시작과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대초에, 처음에, 혹은 시작에, 사람이 책상을 만들었다. 이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대초에 사람이 집을 지었다. 이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쉽고 간단한 말씀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어려운 말을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참으로 이상합니다. 쉬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것을 알아보려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을 알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있는 것을 있는 대로 알면 있는 것을 있다 하면 인생은 쉬워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보다 쉬운 말씀 없습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절로 있었다. 저절로 되었다. 이 말보다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도대체 저절로라는 것을 증명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해를 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어졌다 하는 것은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도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도 시작과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어진 것을 지어진 그대로 보고 인정하고 증명하는 세계는 얼마나 쉬운 세계입니까? 혹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느냐? 도대체 그가 누구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이든지 만드신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책상을 지은 자는 책상의 하나님, 물을 지은 자는 물의 하나님, 사람을 지은 자는 사람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원이며 지은 자는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외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였고, 어떤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불렀든지 내용은 한 분입니다. 다만 자신들과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회사에 다니는 부부가 있는데 그들이 집에서는 여보, 당신 이렇게 부르겠죠. 그렇지만 회사에 가서 사물을 볼 때는 과장님 혹은 계장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들을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신 그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칭호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칭호는 관계에 따라서 변해왔습니다. 문제는 만물이 창조되었고 시작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이고 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왔느냐 누구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스스로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하고도 분명한 것.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온 세상이 나를 보고 너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 자신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부모가 있습니다. 온 우주가 다 아니라 해도 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나는 내 스스로 있다고 할 수가 없는 자입니다. 육신은 부모가 있어서 있는데 다른 것, 예를 들면 그 어떤 것이 근원 없이 있겠습니까? 정신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땅이 육신을 대표한다면 하늘은 그 이외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이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있는 것은 모두 근원이 있고 근원이 있다면 지어진 것입니다. 지어졌다면 지으신 이가 있고 지으신 이가 있다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기초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초를 알지 못하였을 때 저는 마치 뜬구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초 위에 확고한 기초 위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없어질 수 없는 기초 위에 제 인생이 서 있습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얼마나 당연하고도 쉬운지요. 이 기초 위에 인생이 세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며 두려움이 없고 당연하며 평안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곧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나는 지어진 자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입니다. 나는 지어진 자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반석입니다. 난 이 반석 위에 내 인생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난 요동하지 아니하며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천사가 와서 흔들지라도 흔들려지지 아니하며 사탄이 와서 흔들지라도 나는 흔들려지지 아니합니다. 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탄이 나에게 와서 무엇을 말하더라도 난 내 스스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어진 자리에서, 인생인 자리에서 그에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지어진 자이고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 그분의 목적이 내게 있고 그분의 계획이 내게 있다는 것. 그분의 능력과 지혜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확고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앞도 뒤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 인생에다가 억지로 목적을 만들어 놓고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어버리고 발버둥 쳤던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그때는 얼마나 복잡하고 암담했고 어려웠던지요. 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사람들은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협력하지 않는가? 이런 원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운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목적과 계획을 도와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남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도울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남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난 이것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 목적과 내 계획을 위할 자는 하나님도 없었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이 있어서 만물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였지 나의 목적을 도우려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보려고 나처럼 살고 있는 것이지 누가 내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살려고 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세상이 모두 바로 보이고 하나님과 사랑이 모두 바로 보인 것입니다. 있는 모든 것은 지어진 것이며 지어진 것은 지으신 이의 목적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어졌습니다. 결국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지으신 이가 있습니다. 집이 지은 자가 있고 길이 지은 자가 있듯이 인생도 지은 이가 있습니다. 지은 이는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 없이, 목적 없이 무엇을 짓겠습니까? 목적 없이 만들어진 집이 있겠습니까? 목적 없이 만들어진 길이 있겠습니까? 지으신 이가 있다면 목적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헛된 목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창조될 때 그분의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 스스로의 목적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의 목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다. 다만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오늘 많은 민노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버리고 주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즉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